저 푸른 하늘 저 멀리 흰 구름 시연 없는 곳 내 사랑 날 기다리는 사랑의 보금자리 있지요 찬란한 태양은 우리의 것 그 누가 뺐을까 아 정다운 님 곁에 언제까지나 영원히 변치 말고 사랑의 오두막집엔 오늘도 님 기다리는 사랑의 노래 있어요 아, 내 사랑 찾아가리 찬란한 태양은 우리의 것 그 누가 뺐을까 아 정다운 님 곁에 언제까지나 영원히 변치 말고 사랑의 오두막집엔 오늘 도님 기다리는 사랑의 노래 있어요 아, 내 사랑 찾아가리 내 사랑 찾아가리 내 사랑 찾아가리